취해버린 꽃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. 여의며 내려지는 빗물은 어떻게 막으셨나요?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. 여인이여 피해 젖은 창문은 왜 닫으셨나요? 그댄 왜 잊으셨나요?